회식이네 회식 대처법 1편에 이어 2편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식인이고 음식을 시키는 시나리오가 제일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육신님께서 초반에 언급하신 제일 많이 간그 회식 장소가 1위 삼겹살집, 2위 치맥집, 치킨 맥주집, 그 다음에 3위가 횟집이었는데요. 각각 메뉴를 저희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거를 시켜야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구글에서 어떻게 찾았냐면 삼겹살집 하고 메뉴로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사진을 메뉴판으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삼겹살집 메뉴인데요. 다 고기이네요. 그래가지고 공깃밥 말고. 공깃밥. 그리고 딱 보기에 돌솥 비빔밥하고 청국장 비빔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돌솥 비빔밥에도 제 생각에는 계란하고 고기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삼겹살 계란도 안 되나요? 계란을 안 먹는 채식이 있어요. 그 비건이라고. 그래서 그 삼겹살집에 갈 경우에는 이 메뉴판에서 보면 쌈밥 정식을 시키는데 고기를 상대방이 먹을 때그 야채만 먹고 공깃밥을 따로 시켜가지고 쌈싸 먹는 시나리오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솥 비빔밥이 메뉴가 있으면 카운터에 따로 이야기하셔서 계란이랑 고기는 필히 빼달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셔서 하면 될것 같고요. 청국장 비빔밥은 다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국장에도 고기를 당연히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겹살집에는 첫 번째 옵션, 그 상대방이 고기를 먹을 때 공깃밥을 시켜서 쌈싸 먹는다. 두 번째는 돌솥 비빔밥을 시키는데 카운터에 가가지고 계란이랑 고기를 빼달라고 한다. 이 옵션이 있겠습니다. 냉면이랑 국수는 되죠. 그 냉면은 육수가 고기 육수이기 때문에 냉면은 채식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국수 같은 경우에는 멸치 육수를 쓰기 때문에 비건 하시는 분한테는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두 번째는 치킨집이죠. 치킨집을 상당히 많이 가는데요. 특히 여름 시즌에 되면 맥주가 땡기기 때문에 치킨집에 많이 갑니다. 지금 뭐뭐뭐 치킨의 메뉴판을 찾았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왼편에는 다 치킨 메뉴고요. 혹시 오른편에 그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안주류가 있을까요? 황도 아니면 황도. 껀데기는 어떤가요? 껀데기도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거는. 네, 이게 약간 동물성에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비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은주님 비건인가요? 저는 그 시댁에 갔을 때 시댁에서는 멸치 육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비건인데 그 멸치 육수로 끓인 된장국 같은 거를 가끔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게 되기 때문에 그 분류로 얘기하자면 비건 지향 경우에 따라서 페스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페스코는 그 해산물까지 먹는 건데 저는 해산물. 회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먹진 않고 멸치 육수라든지 이런 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댁에 가면은 가끔 타이반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감자 뭐 된장국을 끓이실 때 항상 멸치 육수를 쓰세요. 그러면은 이제 건더기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건져서 먹는 것이죠. 그리고 감자튀김. 감자튀김, 그 치킨집 메뉴에서 감자튀김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소면에서 비비기 전에 소면이 좀 적합할 것 같은데요. 골뱅이 소면은 다 같이 식혀가지고 비벼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치킨집에 가면 감자튀김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황도는 뭐 식사 메뉴가 아니니까요. 나중에 뭐 시키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가서 부장님이 여기 양념치킨 하나랑 순살 후라이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장님, 저 감자튀김이 너무 땡기는데요. 하나 시켜도 될까요? 아니야, 안 돼. 에이! 이러면 어떡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 저 감자튀김이 너무 땡겨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반열을 시킨다. 의사를 관철시켜요. 그러고 세 번째 집에 왔어요. 이제 횟집에 왔는데, 횟집을 보니까 다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회덮밥이 있네요. 회덮밥의 경우에는 그 카운터에 회를 넣지 말고 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주십니다. 제가 이거는 많이 해봤거든요. 되게 좋아하실 것 해장품인데 회를 빼고 달라고 회가 제일 비싼 재료인데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조개탕은 어떤가요? 조개탕은 어패류를 아, 그 어패류가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해본 것처럼 회식 장소는 직장인들한테 필수 불가결한 자리고 또 피해갈 수 없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채식인 임을 밝혔을 때 채식인들은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왜 채식을 하는지입니다. 뭐 제가 채식인임을 밝히면은 비채식인 상사라든지 동료들이 그럼 혹시 왜 채식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 비채식인으로서 육시님께서는 사람들이 채식인들한테 반복적으로 왜 채식을 하는지 질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물어봤었죠. 이제 언니들한테 왜 물어보셨죠? 채식을 하냐고. 왜 물어보셨어요? 어떤 이유로 할지, 뭐 건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은 뭔가 동물이나 이런 생명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채식인을 뭐, 공격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뭐 저도 그때 그랬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물어볼 겁니다. 뭐 사실 채식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좋다 네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과연 왜 그러면 대신 이 사람은 고기나 이런 걸 먹지 않을까? 단순한 이제 네, 호기심. 호기심에서.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이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요. 답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채식인으로서는요. 왜냐면은, 잘못 답변하면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네. 은주님은 왜 채식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왜또 빼빼로 데이 빼빼로 데이요. 빼빼로 데이, 일단 빼빼로 데이에 제가 채식 모임을 처음 가서 그날 저녁에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근데 그때 어느 채식인 분이 빼빼로 데이인데 채식 빼빼로를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그냥 빼빼로는 그냥 그 빼빼로는 계란이 아 들어가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그 초콜릿에 또 우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채식 빼빼로를 가져와서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때 아주 기억이 많이 남고, 제가 채식하는, 왜 채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팟캐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동물, 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였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채식이 체내화가 되면서 이유 자체를 지금은 딱히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채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동물, 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혹은 환경 때문에 그 육식 자체가 굉장히 환경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뭐전 세계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런 거에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채식을 합니다라고 답변했을 때는 어떻게 그 비채식인들이 느낄까요? 일단은 좀 특히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튀는 거 하나 싫어하잖아요. 네. 다 동그라미인데 네모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저희는 얘기하잖아요. 네. 다른 걸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문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나 동물 이런 것도 저희가 먹는 것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사실 환경이다. 그런 거 쓰레기 안 버리고 저희 뭐 공예라든지 이런 거를 위반하지 않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저희가 먹는 걸 위해서 환경이 보호되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동물도 저희가 먹는 것들, 돼지나 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부, 뭐, 이제, 강아지나, 이런 네. 거를 보호하고, 혹은, 뭐, 강아지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는 식용으로 먹으니까요. 네. 일반적으로, 뭐, 뭐라 그럴까요? 코끼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 사자, 특히 특이종들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라고 하지, 이렇게 저희가 먹는 거에까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소나, 닭에게까지 이런 거에, 확장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잘난 척한다고 느껴지셨을까요? 잘난 척보다는 좀 특이하네 라는 특이해서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우리와 다르네. 그래서 네. 거부감이 좀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거부감은 사람 성향이 문제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부감까지 들진 않는데, 네. 뭐 일부, 이 사람은 왜 하면서 거부감을 갖는 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그쵸. 같아서. 그렇지만 이제, 은주님이 저, 채식주의자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경이 쓰일지 모르겠지만, 거부감 자체는 많지는 않고, 특이하네? 채식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이야기를 막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했을 때, 그, 좀 잘난 척 한다고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잘난 척은 아, 잘난 그렇게까지 척은, 생각하는, 일단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연결이 안 돼요. 사실 환경이랑 어떻게까지 뭐 보호가 네네. 되는지. 그 환경이나 이 동물 보호는 너무 좀 뭔가 동떨어지고 좀 멀리 간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기에는 와닿진 않는다. 예,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서라는 답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썼었던 답변인데요. 저는, 비채식인 일 시절에도 도너츠를 먹으면 꼭 설사를 했어요. 그 기름하고, 그 다음에 계란이 들어간 그 밀가루 반죽을 먹으면 100% 설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몸에, 고기가 좀안 받는 것 같다. 혹은 고기를 먹으면, 뭐, 체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트름이 계속 올라온다든지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런 핑계로, 채식을 하게 되었다. 이런 핑계는 어떤가요? 핑계라고 할순 없고, 실제로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말씀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네네. 이건 좀 의학적인 부분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아, 의학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네. 경우는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 거 아, 아닌가요? 병원이요? 아, 근데 이게 그 유당불내증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한국인들 중에는 그 우유를 아, 예, 그렇죠. 소화 예.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일부는 특정한 음식, 뭐 오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자신의 건강에 고기를 먹는 것이 반하는 것 같아서 그 채식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는 어떻게, 뭐 거부감이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 좀 합당한 이유일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저 네. 육신의 입장에서 네. 봤을 때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닌가. 네네. 특히 그러니까 고기만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건 아니겠죠. 골고루 먹어야지만 건강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힘을 낼수 있게 만들어주는 고기를 섭취하는 게 네. 필수가 아닌가 좀 생각해서 또 반대가 아닐까 네. 생각이 그러면은 만약에 건강 때문에 채식을 한다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을 하게 되었을 때는 추가적인 질문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다소 불필요한 언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추가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한 답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예. 그런 의학적인 그런 근거들 네. 혹은 이런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을 누군가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네.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될것 그렇죠. 건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아니다. 아, 자, 그러면 세 번째 그 시나리오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약간 회피성으로 둘러대는 답변이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TV나 책을 보니까 채식이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고 괜찮으면 권유해 드릴게요. 뭐 이런 답변이죠? 약간 어떠신가요? 사람들을 해주는 거구나. 작은 네. 사랑극이었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거에 또 이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사유가 있어야겠죠. 예. 어느 정도의 사유는 있어야 될것 같고, 어떤 TV를 봤는지,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건 3번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좀 바꿔 얘기하면은 제가 성향이 좀 이렇습니다. 성향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좀 예, 덜 좀 드신다는 덜할 거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사실은, 이세 가지 답변 중에, 2번은 제가 주로 하던 답변이었고, 3번은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채식주의 모임에 갔을 때, 책을 잠깐 빌려주셨어요, 다른 분이. 네. 그래서 채식의 유혹, 퍼플카우 출판사이고, 김우열 씨가 지은 책인데요. 여기서 나온 회식 대처법에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뭐, 건강 이야기를 하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그런 질문이 유발될 수 있고 또 상사 입장에서는 이 어린 것이 벌써 건강 챙기다니 이런 그런 문화도 있을 것이고 또 환경이라든지 동물 얘기를 하면 다소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는 살짝 둘러대면서 회피를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게 뭐, 상대방이 거부감을 좀덜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예. 오늘은 그래서 회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팟캐스트 같이 해보니까 뭐 어떠세요? 일단 처음이라서 저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게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채식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유진님 계속 채식하는 거좀 응원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채식에 대해서 제가 채식을 좀 필요로 할때 정보가 있으면 좀 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채식인의 회식 대처법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